내가 사랑 타령을 부르며 이곳저곳 떠돌다가 먼지 앉은 흰머리로 돌아오니 너는 곱게 늙은 모습 되어서 예쁜 웃음으로 많이 쳐다만 보아주어도 나는 좋아라. 내가 돌아오질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다가도 내 얼굴에 와닿는 내 손은 따뜻해. 돌아올 길이 없어져 훌쩍이는데 고운 얼굴로 나를 안고 너 웃음 반기니 나는 좋더라. 나는 내 손을 잡고 기쁜 맘에 아흐 고운 내 사랑아 여린 가슴 콩콩 뛰며 불렀는데 너는 나 언제 그랬어 청준 일 없어 차갑게 돌아서니 나는 크게 서른 마음에 울다 깨어보니 꿈이더라. 서른 마음에 울다 깨어보니 꿈이더라.